버리는 것도 사랑. 그리움에 가슴이 저린 것도 내겐 사랑입니다. 계절이 오듯이 그래 매일 숨 쉬듯이 그래 이유 없이 시작한 이 마음은 그래